있습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좋은 주님 찬양합니다. 2017년도 정말로 유수같이 흘려서 우리를 많이 낳습니다. 한 해 동안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우리 재단을 지켜주시고 오성렬 목사님을 살려주시고 아멘. 창원 생명교회 우리 유선 목사님, 김은경 사모님,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족들을 이렇게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고 함께 하신 아버지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정말로 이해를 마무리 잘하고 또 2018년도 성령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 순종하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큰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로 우뚝 세워주시고 아멘. 아버지 기도의 열정이 아버지 불같이 타게 하시고 아멘. 우리 목사님 세우셨사오니 더 큰 영성을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 하나하나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멘. 놀라우신 아버지 예수님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그 달에 멈추거나 뒤돌아보지 아니하고 주님 표대를 향하여서 어려운 일이 있거나 힘든 일이 있거나 즐거우나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아멘. 우리 개인 대수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놀라우신 아버지 주님 정말로 세계적으로 보면 너무나 무섭습니다. 화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정말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해서 정말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늘만을 바라보고 이 세상에 연연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을 그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구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2018년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사모님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족을 통하여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도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오직 기도의 제목 열매맺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2017년도 하나님이 계산할 때 1년 동안 뭐 했느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계산할 때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자랐다 칭찬받는 우리 창원 생명께 온 가족들에게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마음은 원하고 있지만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세워 주시고 어느 곳에 가서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의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우뚝우뚝 세워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목사님 다른 세우셨사오니 그 말씀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마음판에 새겨서 삶의 백배를 결심하게 하시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잘 살아내겠습니다. 아멘. 잘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을 바라보고 따라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표대를 향해 달려가겠습니다. 차원 세명께 온 가족을 잡아주시고 정말 악령이 전부 엿보지 못하도록 하늘의 출근 천사를 통하여 지켜주시고 구하시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반가운 얼굴들도 다시 볼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아멘. 2017년 오늘이 12번째 달의 31번째 날, 그러니까 한 해의 정말 끝입니다. 1년의 끝이기도 하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어떤 학령, 그러니까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끝나는 시간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그 학년이 올라가기도 하겠고 이런저런 시간의 변화들 속에 인생의 큰 전환점과 변화와 또 달라지는 것, 또 무엇인가 끝나면 또 다시 무엇인가를 시작해야 되는 바로 그 시간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정말 돌아보면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압니다. 이제 2017년이 지나고 18년이 밝아올 텐데요. 우리가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제 인사하겠죠. 이제 정말 여러분 삶 가운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고 놀라운 그 복이 가득 가득 차고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2017년 교회 우리 표가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예,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합시다 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각들 속에서 한 해 지나오셨습니까? 뒤에 가스를 끄면 좋겠습니다. 아예 끄면 좋겠습니다. 아예. 그렇게 안 꺼지고 돌려야 꺼집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순간순간 바쁜 일상생활들 속에서 여러분 마음속에 혹은 여러분의 입속에 여러분 생각속에 얼마나 그 예수님이 떠오르시고 얼마나 함께 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그 다음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겉으로 보이는 행동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것도 있긴 한데 생각을 하게 되면 행동이 바뀌게 됩니다. 아, 내가 지난번에 이렇게 해서 다쳤구나, 실수했구나. 그럼 다음에는 그 반대로 해야지 라고 생각하게 되면 또 그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버스를 타는데요. 우리 카드 이렇게 찍는 거 있지 않습니까? 카드를 찍는 그 기계가 차원이 다 바뀌었어요, 그게. 그 전에 쓰던 거하고 지금 거 좀 다르거든요, 기계가. 근데 어른분들 타서 자꾸 이 카드를 위에 갖다 대는 거예요. 밑에 대야 찍히는데 위에 글자에 갖다 대니까 기사 아저씨가 아, 그 밑에 대세요, 밑에 대세요 하는 겁니다. 이제 기계가 바뀌었다는 거죠, 기계가. 그전에는 위쪽이 됐는데 지금은 밑에 표시에 대야지 찍힌다는 거죠, 이제. 근데 한번 그 경험해 보게 되면 아, 다음에는 밑에 대면 되는구나 라고 해서 이제 되는 겁니다. 아주 단순하고 짧은 거지만 생각하면 행동의 변화가 나옵니다. 우리가 2018년 우리 교회 표가 뭐냐면요. 행동이 동행이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행동이 동행이다. 조금 더 설명을 붙이자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한다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만약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우리 마음속에 생각속에 분명 예수님의 자리가 크든 작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내 행동 속에 어떤 변화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거짓말을 할까 말까라는 결정적인 순간, 이걸 속일까 말까 이런 어떤 상황과 순간 속에서 아 이러면 내가 안 되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뀌고 달라지겠죠. 남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지만 아, 저거 좀 치워줄까? 라고 하면서 왜 불편한데 아무도 저거를 하지 않지? 이렇게 더러운데 왜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지? 이건 내가 좀 한번 쓸어줄까? 뭔가 우리 안에 어떤 행동과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시작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 특별하거나 대단하거나 그렇게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는 일상생활을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의 믿음은 산속의 기도원에서나 일요일날 교회에서나만 우리가 믿음을 얘기하고 고민하냐는 것이죠.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여기 우리 모입니다. 그런데 여기 한 번 모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다시 힘을 얻고 격려를 얻었다면 이제 우리는 내 삶의 터전, 내가 살아가는 그 자리와 시간과 공간 속으로 나아가서 거기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의 믿음이 빛을 발하는 장소는 여기 교회 안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빛나는 장소는 바로 저기입니다. 어쩌면 아주 더러운 공간, 어쩌면 너무 힘든 장소, 어쩌면 너무 추운 곳, 어쩌면 사람들 관계 속에 막 부딪히고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일 가운데 너무 피곤하고 아프고 때로는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막 욕이 나오고 하는 그 순간, 그 자리, 그 공간이 우리가 믿음이 빛날 자리라는 것이죠. 대단하게 변하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 공간, 그 시간, 그 환경 속에 어떤 행동을 시작하시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그냥 시작하시겠습니까? 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믿음으로 행동하시면 하나님이 그것에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아니요, 믿음으로 행동하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교로 이제 돌아가는 친구들은 학교에서, 직장으로 가시는 분들은 그 직장에서, 가정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여러분의 그 가정 안에서 행동함으로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가 그 행동함으로 동행하는 믿음이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크고 대단하고 멋진 것이라도 일단 죽으면 멈춥니다. 아니요, 기계도요, 전원을 끄면 멈춥니다. 아무리 대단한 인물, 위대한 역사적인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죽었다면 그냥 멈춘 것입니다. 그 사람의 시간은 거기서 멈췄고 그 사람의 인생도 거기서 멈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조금 부족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때로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평가받고 이야기 들을지는 모르겠지만 살아있다면 움직이는 것입니다. 살아있다면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우리가 살아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한 사람이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희 아버지 장례식장이 있는데 제가 그 장례식을 좀 치르고 와서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은 죽은 자들로 하여금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부모 장례식장 가지 말란 뜻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장례식에 참석을 해야 상속이나 분배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부모님의 마지막을 정말 슬퍼하고 애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리에 가야 돈을 받는단 말입니다. 내 몫의 돈을. 그 자리에 안 가면 안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돈 좀 받고 나서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입니다. 부모님에게 마지막에 정성을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죽은 사람들로 하여금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게 하라. 아니 아버님은 돌아가셨지 누가 죽었단 말입니까? 살아있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특별히 유대인이니까 다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겠죠. 유대교로. 그러니까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종교인들이기는 하지만 실상 그 본질은 죽었단 말입니다. 왜 죽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거든요. 그 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을까요? 믿음의 행동이 없었단 말입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 안에 있었지만 항상 그들의 관심사는 돈입니다. 돈. 그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돈이 필요 없다거나 그런 의미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오롯이 어디에 빼앗겼는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장례식장조차도 내 몫의 돈을 받아야 되는 자리란 말입니다. 그 예수님은 돈을 따라가지 말고 내 제자로 따라오라. 지금 그 얘기였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다면 우리 안에 정말 우리의 심장이 쿵탁쿵탁 뛰고 있고 정말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살아있음을 여러분 보이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도는 우리 모두가 정말 믿음 안에 살아 숨쉬는 한 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2018년 어떻다고요? 행동이 동행이다. 여러분 열심히 행동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2018년 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인생의 두려움입니다. The fear of life. 1 Peter chapter 1 verse 13 and 21. 성경 말씀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시면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순종하는 자녀로서 여러분은 전에 모르고 쫓았던 욕망을 따라 살지 말고 여러분을 불러주신 그 거룩하신 분을 따라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하십시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그 모양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분을 여러분이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여러분은 남의 삶을 사는 동안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여러분의 헛된 생활 방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그것은 은이나 금과 같은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흠이 없고 지금 언약의 피와 같은 그리스도의 대한민으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를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미리 아셨고 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을 위하여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그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예, 대리하신 주시겠습니다. 아멘. What is the best fear in 920 this year? 우리가 2017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두려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에 많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한 해를 마치는 이 시간에 제 안에도 참 큰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떠한 두려움이 우리들의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가. 먼저 요즘 사회 이야기를 해본다면 한국은 북한의 문제나 주변 국가들의 문제들 때문에 좀 어렵죠. 이런저런 상황이.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우리나라가 지금 아주 이렇게 좋은 환경이지는 않습니다. 뭐 젊은 이들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아주 심각한 문제이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뭐 노인들의 문제나 또 그뿐만 아니라 또 심각하게는 최근에 있었던 이런 저런 사고들에 의하여 참 슬프고 또 안타까운 일들이 많았지요.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긴단 말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들, 앞날에 대한 어떤 걱정, 내일 내가 과연 어떻게 될 수 있을까? 나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 또 정말 내가 안전할 수 있을까? 많은 걱정과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꼭 그런 종류의 현실적인 두려움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개인적으로 저의 두려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창원생명교회에 이제 목사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셨을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타고 가셨던 어린 나귀, 그 나귀처럼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라는 말씀으로 제 마음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뭐 어린 나귀 혹은 뭐 새끼 나귀, 그 나귀는 자기 등에 예수님을 태울지 몰랐겠지요. 나귀가 뭐 어떻게 알겠습니까? 나귀는 그냥 주인에 의해서 끌려와서 거기에 잠깐 묶여 있었을 뿐인데, 베드로와 제자들이 찾아가서 그냥 예수님이 좀 쓰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은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쓰신 뒤에 돌려드린다라고 합니다. 뭐 그렇게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어린 나귀를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어린 나귀는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고 사실 자신의 계획과 생각 속에는 예수님을 내 등에 태운다라는 것은 없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를 타고 들어가신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할 때 사실은 예수님께 환호하는 거지만 나귀도 덩달아 예수님 때문에 그 영광에 그냥 동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을 생각해 보면서, 아, 내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거나 혹은 목사가 되거나 그런 걸 생각해 보지는 않았지만, 만약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계시고 정말 주님께서 쓰기 원하신다면, 아, 그건 참 복된 일인 것 같다. 아니요, 정확하게 말하면 가치 있는 일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2017년 12월 31일 이제 한 해를 마감하는 제 마음속의 두려움은 나를 불러주신 그 예수님의 부르심, 불러주심에 나는 얼마나 제대로 반응하고 응답했을까, 쉽게 말하면 내가 얼마나 제대로 목사 노릇을 했을까 라는 두려움은 저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더 커집니다. 하나님의 불러주심을 내가 이루지 못할까봐.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때는 제가 몰랐단 말입니다. 그 계획이 뭔지는. 그런데 이제 시간은 1년, 2년, 창원에 와서도 뭐 한 10년째쯤 지나가고 있는데요. 2008년 8월에 왔었으니까 많은 아니지만 아무튼 시간이 그렇게 지나간단 말입니다. 근데 과연 내가 이 땅에 왔을 때, 이곳에 왔을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대하여 나는 제대로 응답했을까? 그 두려움이 아주 엄습해옵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나는 이루고 있는가?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두려움은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러니까 사랑하는 우리 교회 가족들을 바라보지만 과연 여러분들 가운데 진정으로 구원을 이룰 사람은 몇 명이나 있을까? 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과 교리로 보자면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 의하여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을 바꾸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말이죠. 우리는 그 물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물침례 성령으로 믿고 있고, 그리고 그 성령은 우리가 방언의 표적으로 받게 되는 성령 침례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물론 교회들마다 조금씩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 전에 제가 어렸을 때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이렇게 방언을 하면서 성령을 받았으면 아, 난 구원을 다 받았구나,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말씀을 다시 읽어보고 읽어보다 보니까 구원에는 세 가지의 양상, 세 가지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받는 것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내가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침례도 받고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았다면 그냥 막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받은 바 그 구원을 성경 표현을 하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얘기합니다. 즉 구원을 받았다면 두 번째는 구원을 지키는 과정이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 조금 더 어렵게 얘기한다면 거룩한 삶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뭔가 세상에서 좀 달라지는 모습이 우리에게 요구됩니다. 오늘 말씀도 나왔었죠.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참 추상적인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뭔가 좀 착한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뭔가 거짓말 좀 안 할 것 같은 사람, 이런 기대관념을 갖고 있는데요. 그런 아주 작은 거 하나도 거룩함에 분명 포함되는 요소들이겠죠. 그러니까 뭔가 세상 사람들이 아, 저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면 저 사람은 뭔가 달라야 된다라고 우리한테 기대할 때 그 마음들, 어쩌면 그런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을 지키며 혹은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삶 속에 아마 포함되겠지요. 아무튼 이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구원을 받고 구원을 지켜나가며 마지막에 구원을 이룬다 혹은 구원을 끝낸다 혹은 구원을 완성하는 것, 그래야지 마무리되는 거죠. We receive the salvation and we keep the salvation and we end or achieve the salvation. 그래서 우리가 the three aspects of salvation, 이 구원의 세 가지 양상이 받고 지키고 완성 혹은 끝내고, 근데 이 구원이 받은 바 구원이 끝나는 날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압니다. 언제일까요? 죽는 날입니다. 죽으면 더 이상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구원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전생입니다. 그런데 구원을 지켜나갈 때 제 기억 속에 봤던 두 종류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한쪽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요일마다 와서 열심히 회개기도 합니다. 자기는 나쁜 사람이거든요. 아주 소극적이고 아주 수동적인 종교인들이 있습니다. 신앙인이라고 부르기도 좀 아깝고요. 기독교인이라고 하기도 좀 아까운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기도 참 모호한 것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쪽 사람들은 아주 수동적입니다. 뭔가 하라고 하면 마지못해 흉내를 냅니다. 그리고 월화수목금토는 절대로 세상에 나가서 자기가 교회 산다 말을 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워지거든요. 내 삶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절대로 비밀입니다. 일요일마다 몰래 어디 가는 것은 나만 아는 비밀이란 말입니다. 이쪽 사람들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얘기를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은 똑같은 그 당시에 유대교 종교 생활을 철저했던 어떤 사람들을 가리켜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 혹은 뭐 기독교인이다, 혹은 뭐 예수를 믿는다,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믿음이 그냥 종교 생활에 머물게 되면 죽은 것입니다. 구원을 받았어도 죽은 것입니다. 예, 정말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었기 때문에 끝난 겁니다. 거긴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다른 쪽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분들은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건물 교회가 아니라 우리 기독교 우리 공동체를 사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에 와서 누구보다 더 헌신하셨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이 자부심이 그 속에 있었단 말입니다. 남들이 바라볼 때는 그냥 그저 그런 직장에 다니는 직장인, 남들이 바라볼 때는 그냥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거 하나 운영하는 그냥 그런 사람, 남들이 볼 때는 직장도 좀 변변치 않은데 뭐 그런 것 같은 사람인 것 같은데 왜 당신은 항상 얼굴이 다릅니까? 왜 당신은 항상 이렇게 항상 이렇게 뭔가 힘이 넘치지요? 그럼 항상 대답이 아 저는 예수 믿거든요. 아까 이쪽에 아주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던 사람들과 달리 이쪽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직업이 무엇이든 가정이 경제적으로 부유하든 가난하든 세상이 바라보는 어떠한 기준과 판단으로 바라보더라도 뭔가 남다름이 있단 말입니다. 한마디로 탁월합니다. 근데 왜 탁월한지 아무도 이해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학벌이 뛰어난 것도 아닌데 왜 당신은 항상 얼굴에 당당함과 힘과 이 자신감이 넘치냐는 거죠. 아니 왜 너는 똑같이 시험에 떨어졌는데 나는 절망하는데 왜 너는 희망을 찾냐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이쪽 부류의 사람들은. 아니 똑같이 바라던 계획이 틀어져서 원하는 학교, 원하는 곳이 아니라 다른 곳을 가게 되는데 왜 너는 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오히려 기대한다고 말하고 왜 나는 슬퍼하면서 내 원하는 게 되지 않았어 라고 말하게 되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도 얘기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더라. 이런 사람들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내가 볼 때는 실패했는데 자기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서 있다라고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저도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까 깨달아지는데요. 예수 믿어도 어려운 건 어렵고 예수 안 믿어도 어려운 건 어렵습니다. 어려움과 힘듦과 괴로움과 눈물이 예수 믿는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가 다릅니까?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진짜 어려운 게 맞는데 그 친구한테는 그게 어려운 게 아닌 것처럼 그냥 너무 쉽게 지나간다는 거죠. 그럼 물어본다면 너 안 어려워? 아, 나 어려워. 나도 사람인데 왜 안 어려워? 근데 왜 그래? 아, 나는 그냥 돼. 왜 그럴까? 그냥 예수 믿어서 그런가 봐.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된단 말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떠한 두려움을 우리가 만나게 되고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서게 된다 할 때에 사실은 위기의 순간은 항상 기회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 속에 진짜가 발휘되고 나타난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겪으셨던 수많은 어려움과 남 모를 그 눈물과 정말 참아 그 가족 가장 가까운 친구에게조차도 얘기할 수 없었던 어려움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 근데 그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는 것이죠. 저는 뭐 추상적으로 예수 믿으면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된다는 게 답이기는 하겠지만 그 예수를 어떻게 믿냐는 것이죠. 제 속의 두려움은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지 못하고 내 삶이 맞춰질까봐. 그리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는 했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가지 않고 늘 그 언저리에서 맴돌면서 인생의 어려움과 괴로움과 문제 속에 허덕이다가 결국에는 구원은 받았는데 이걸 지키지 못하니까 구원을 완성하지 못하게 될까봐 그런 두려움들이 제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어떤 두려움들이 계십니까? 당장 생활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학생들은 또 공부하는 문제도 있을 것이고 아마 많은 두려움들이 있을 줄로 압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속 시원한 답을 제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도 그 두려움이 내 안에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이 원하는 A는 B 이렇게 답을 드릴 수가 없단 말입니다. 나도 내 두려움이 해결이 안 됐단 말입니다.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지 못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을 저도 해결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하루하루 두려움 가운데 살아갑니다. 근데 그 두려움이 막 불쾌하고 막 그렇게 아주 나를 싫게 만드는 두려움은 아닙니다. 그러나 두렵습니다. 내 인생이 어떤 그 뜻과 목적을 이루지 못할까봐 하는 그 두려움들, 또 우리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 이분들이 구원은 받은 분들인데 그걸 정말 지키고 이루실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들은 늘 내 마음속에 가득 차고 있지만 사실은 그건 저도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한 해를 마감하면서 여러분들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라고, 그러나 이제 내일부터 다시 또 새해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이런저런 수많은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어나가면서 또 함께 위로받고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도 아직 명확한 답을 찾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이 인생길 내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에 이걸 멈출 생각은 없습니다.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이 발걸음을 저는 절대로 멈추고 싶지 않고 어떤 어려움과 고난에도 내가 이 뜻이 꺾이거나 부러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싸울 것입니다. 얼마나 이룰지는 사실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겠지만 사실 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2018년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예, 정말 힘드셨고 고생하신 거 압니다. 그러나 이 새해에도 우리 함께 달려갑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시고 또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 서로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2018년 우리 두날계 위대한 기도 위대한 교회 1월 1일부터 1월 21일 3주간 동안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에서 날마다 말씀 카드를 묵상하시면서 하실 수 있는 노트와 자료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들 묵상하시면서 보실 그 그날 그 날짜에 본문 말씀이 있는 카드입니다. 여기 적혀 있는 말씀 한 구절씩 이제 묵상하시면서 필요하신 대로 노트도 하시고 메모하시고 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2018년도 바이블 타임은요, 성경을 우리가 연대기로 읽으려고 합니다. 연대기로 읽으면 이제 어른 분들은 성경을 성경책 순서가 아니라 성경 안에도 역사가 있기 때문에 역사의 시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대의 순서대로 성경을 읽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시대의 순서대로 한다면 창세기 다음의 순서가 욥기입니다. 왜냐면 아브라함보다 욥이 더 앞선 사람이거든요, 시대적으로. 그래서 순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 읽기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일학생들은 작은 친구 안녕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우리의 기도함으로 정말 길을 찾아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2017년 12번째 달의 31번째 날, 한 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한 해를 보내고 또 새해를 시작합니다. 새해가 시작되지만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과 어려움들은 여전하기만 합니다. 나의 하나님, 그러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부러지지 않게 하시며 사고나 그 위협이나 어려움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받은 바 이 구원을 우리가 오롯이 온전히 지켜내며 우리 인생의 마침에 또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완성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내 속에 당당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속에 그 강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떠한 위기나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넘어지거나 부러지거나 자빠지지 않도록, 주님 또한 넘어져도 오뚜기의 정신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연약한 두 다리에 든든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두 팔에도 힘과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지혜로운 생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행동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2018년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선하신 길 가운데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또한 앞으로 있을 2018년 새해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랑하는 창원생명교회 가족, 우리 한 가족 위에 주님 은혜와 축복과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귀하신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려옵나이다. 아멘, 아멘.